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돌세의 즈음에서 그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,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노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강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